생각나니 읽어봤니 우리 마지막 편지 구겨버렸지 찢어버렸지 넌 그런 사람이니까 손톱이 다 빠지도록 꼭꼭 눌러쓴 그 글씨는 나의 마음속에 여기 어딘가에 여태 박혀져 있는데 손톱이 빠져서 나 아파 너 없는 혼자인 게 아파 너도 나만큼 많이 아파 넌 그럴 리 없겠지만 제발 다시 돌아와 주면 너 돌아와 주면 안 돼 제발 너 돌아와 주라 손톱이 다 자라면 다시 내게 너 돌아와 주라